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제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 이에 앞서 제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이 21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